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태양절에 점하여 금소산 태양궁전을 찾으시었습니다. 불멸의 태양기를 진도에 날리며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한길을 따라 심천진군을 다그치고 있는 온나라 천만군민은 우리 당의 강국건설 위협 수행에서 세계적 변혁을 이룩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5돌을 뜻깊게 경축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태양 불세출의 위인을 높이모신 민족 대통운의 날이 있어 주체연으로 빛나는 현대조선의 무궁창창한 미래가 열리었으며 위대한 주체 사상과 자력자강의 동력으로 승리하며 전진하는 조선혁명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 사회주의 위협의 최후 승리를 위한 억년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에 점하여 4월 15일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자수 황병서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 총리인 박봉주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령의 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들과 당 무력정권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중앙기관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 성지 금수산 태양궁전은 숭음한 분위기에 십사여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립상이 모셔져 있는 홀에 들어서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립상 양옆에는 당기와 공화국기들이 세워져 있었으며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노농조기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노농조기군 명예위병대 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렸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립상에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립상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의 공동명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습니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훈장 보호전실, 사적 열차, 사적 승용차 보호전실들을 돌아보시었습니다. 정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었습니다. 정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훈장 보존실 사적 승용차와 전동차, 배, 열차 보존실들을 돌아보시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된 모든 승리와 변혁, 사회주의 조국의 용성 번영과 인민의 후손 만대의 행복이 뜻깊은 태양절과 이따와 있음을 다시금 뜨겁게 되새기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필승의 뜻과 염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는 성스러운 투쟁에서 시대의 기수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해 나갈 맹세로 가슴 불태웠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혁명 생애와 업적은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말리마 속도로 폭풍쳐 나아가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 여회의 장창한 미래와 더불어 영원 불멸할 것이며 태양의 역사는 천만 년 빛날 것입니다.